한 번만 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목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시집 가던 길 기던가 혹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세 어디선가 저 만취서 벚꽃새 구슬비 울어대던 길 한새 헤어지지 말자고 일을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. 세월은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온 이전에 가운데 조각달도 흐르고 바다마저도 잠이 들었나 밤이 깊은 해운데 나는 가련다 떠나가련다 아픈 마음만 고소 청든 백사장 청든 동백석 안녕히 잘 이끌어 새끼 갈매기야 울지 마라 이 마음이 서럽다 아 밤이 새도록